석양에 물든 바닷가를 거닐며 속삭이던 숱한 나날이 뽀얗게 어리니 나의 눈동자에는 고인 눈물 아픔이라도 그대를 위해 행복을 빌면서 떠나야만 했던 여인이 아 그대 미워하지 마세요 맺지 못할 우리 사이인 사랑을 위해 눈물 삼킨 나의 꿈 지난 날은 잊혀진다고 그 누가 말했나 믿을 수가 없어요 맺혀오는 정이었기에 갈 길